끝이 지워줄게요 외로운 마음 내가 다 채워줄게요 허전한 마음을 안아줄게요 우리 아픈 기억 지워봐요 내가 될게요 그대 환하게 비춰줄 한 사람 싸안을 거야